오늘은 에베소서 개론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개론 두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가장 심오한 서신입니다. 교회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진 그런 서신입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하나이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한데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지팡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빌라데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길 가다가도 누가 툭 건드리면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다 외워야 돼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빌라데비아 라오디게아. 근데 그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원래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해가지고 헬라의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도시인데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촛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옮겨버리셨어요. 지금은 이 도시가 존재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에베소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소위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이게 아르테미스라고 불리우는 여신이고 이 아르테미스는 다른 말로 하면 다이아나라고도 합니다. 다이아나, 다이아나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노래에도 다이아나라는 노래도 있고 그런데 이 다이아나 혹은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돼 있는 여신, 이 여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이 초대 그 인류 역사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신전 안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 이 다산의 어머니, 자식 많이 낳는 그런 다산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여신이에요. 근데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뭔지 아시는 분? 아데미 여신은 보면 신상 가서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나 가슴이 많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 두 개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신을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있고 그 안에 신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할 때에는 엄청나게 그 음란한 짓들을 많이 하고 이랬던 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고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성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을 알아야 신약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안 읽고서는 신약성경 100날 읽어봐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어디서 떨어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3장부터 선교여행이 이루어지는데 13, 14, 15 이것은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16, 17, 18 이것은 2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19, 20, 21 3차 선교여행, 그 다음 22부터 28까지 4차 선교여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챕터의 할당이 3, 3, 3, 7 337 박수에서 한 번 더 쓰라고 했잖아요. 3337 이렇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 19장이라 하면은 우리는 벌써 아 이것은 3차 선교여행이로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를 에베소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년 동안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옷에서 손수건만 갖다 놓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책들을 모아가지고는 다 갖다가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고 계산해 보니까 마술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뭐 수천만 원이나 되는 책값을 다 불질러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못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은 갖다가 메다 던져버리면 데메드리오 이름이 메다 던져라 이 비슷하게 생겨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은장색이라, 은장색 실버 스미스.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데미의 은감실, 요 실버 슈라인, 은감실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데미 여신 작은 여신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은 이걸 사가지고 이걸 부적처럼 몸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 아데미 여신 은감실을 갖고 다니면은 뭐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미신 믿고 또 불교 믿고 이런 사람들은 글자 이상한 거 갖다가 괴상한 거 꼬불탕꼬불탕하게 써가지고 그걸 베개 속에도 집어넣고 지갑 속에도 집어넣고 그 부적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재수 없는 거 갖고 다니는 분들은 빨리 갖다가 저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불질러 드릴 테니까. 그거 괜히 치우면 겁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오세요. 다 갖다가 대표로 불질러 드릴 테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거 갖고 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데미의 은감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의 부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이 데메드리오가 만들어가지고는 뭐 너도 나도 다 할 것 없이 다 사가니까는 돈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아데미 이거 헛거구나 이래가지고는 아데미의 은감실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야 이거 바울 때문에 우리 장사 큰 손해보게 되었다 이래가지고는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29절, 19장 29절에 원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그러니까 연극장에다가 복음 전하는 바울의 그 동역자들 다 잡아다가 아데미 여신 섬기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요 데메드리오는 선동가라고 할 수 있어요. 선동을 해가지고는 야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아데미 여신의 권위를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는 다 연극장으로 잡아가서 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연극장으로 가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31절 아시아 환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랬어요.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어떤 분이 저한테 퀴즈를 냈습니다. 성경에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고. 그래서 아니 극장에 들어가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그랬더니 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31절 거기서 이제 연자 빼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바울 보고 거기 가면은 아데미 성도들에게 아 이건 아데미는 성도라 그러나 아니,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한테 맞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한 걸 갖다가 이제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근데 보니까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농담이고. 또 본문은 다 잊어버리고 농담만 기억하고 가는 분이 계셔. 제가 농담을 많이 못하겠어요. 예, 성경 다 까먹어. 농담만 기억하고 가. 아, 그런데 서기장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고 소요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3년간 사역하던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고 마케도니아와 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시에서는 그걸 복음과 아데미 섬기는 종교가 충돌을 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 이방 종교의 관심은 언제나 돈벌입니다. 돈벌이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이런 현상은 동일해요. 그리고 이방 종교는 돈벌이가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왕성한 곳에는 항상 도덕적인 부패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당치고 그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무당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도덕의 부패하고는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도덕 부패, 이것은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도덕 부패의 중심지였어요. 음란, 사악, 정욕, 그것이 한계를 모르고 왕성하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베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는 에베소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바울이란 선교사는 선교 전략이 언제나 도시에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도시에다 대도시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대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골로 가서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에 장로교 선교사하고 침례교 선교사하고 장로교 선교사들은 주로 서울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연세대학도 세우고 이화대학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서울에다 땅도 많이 사놓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그러나 침례교는 그게 아니고 침례교가 미국에서 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골로 들어갔어요. 시골로 들어가서 소위 철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는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선교 전략은 지금 보면 그다지 성공적인 선교 전략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이 장로교 세력이 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침례교는 그런 의미에서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에 의해서 침례교가 컸다기보다는 자생적인 우리 침례교 목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큰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선교 전략이 초창기에 좀 잘못됐어요. 시골에다 교회 세워가지고 서울로 가려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신학대학도 대전에다 세워놓고 서울로 올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올 수 없어요. 지금은 서울에 이 대학원을 세우려고 그래도 세울 수 없습니다. 왜 못 세우냐? 정부에서 서울의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서 대학원 인구를 1년에 서울 근교는 200명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대학이 대학원 증원은 200명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신학교가 오게 되면은 몇 명을 주겠어요? 침례 신학대학에 몇 명을 주냐고요? 줄 수도 없고 허가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오기가 어려우니까 동두천에 간 것인데 동두천을 서울로 볼 것이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두천도 물론 수도권은 수도권이기는 합니다만은 동두천에 세워놓은 학생들이 도대체 얼마나 갈 것인가? 그건 약간 좀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말씀 가르치고 교회 세우고 선교를 해가지고 대도시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시골로 가도록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어서 초대교회 3대 기독교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도시가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도시가 선교의 출발점인 안디옥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이 성경을 두 권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 두 권이 뭐하고 뭡니까? 에베소의 3차 선교여행 중에 머물러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에요. 영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계신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웠냐 하면은 바울이 2차 선교행할 때 세운 겁니다.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8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다. Effective ministry. The great door is open for effective ministry.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다. 이것이 첫째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면 이 원수도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나? 몇 년간 사역을 했나?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는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바울이 가니까는 에베소에 가니까 12명이 있어요. 12명. 12명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몰라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냐 요한이 전한 것은 자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전한 것인데,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12명이 믿겠나이다. 그 너희는 요한의 침례만 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에베소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 돌을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강론을 쭉 하니까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아유 저건 말도 시원찮은 게 어디 와가지고 저런 헛소리를 하냐고 막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딱 떨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바울은요 날마다 성경 강론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는 기적행한 거 알지만 바울은 날마다 성경을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강론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두 해 동안을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도 지금 매주일, 매 저녁 와가지고 강론하고 성경 강론하고 성경 읽고 두 시간은 앉아서 성경 읽고 한 시간은 기도하고 한 시간은 설교하고 또 한 시간 기도하고 가고 그러길 한 2년쯤 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뭐 그렇게 하면 현대인의 삶으로 좀 어려우니까 못하는 건데, 또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다가는 박살 날 테니까 못하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두 해 동안 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의 말씀 사역이 크게 성공한 것이고요. 또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마술하던 사람들 마술책 갖다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고 또 이 성령 사역에도 승리하고 말씀 사역에도 승리하고 회당에서 3개월 두라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또 앞에 앞뒤로 조금 더하고 이래가지고 도합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여행하는 중에 가장 오랜 동안 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부터 21절 찾아서 읽어보시죠. 18절로부터 21절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보죠. 17절로부터 21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3년 동안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울면서 공중 앞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항상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가르친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간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부지런히 증거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바울도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산에서 WCC 대회가 열린다는데 그 주제가 웃기는 겁니다. 주제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뭘 어떻게 봐요? 무슨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여비 쓰고 돈 쓰고 그럽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동성애자를 뭘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기는? 뻔짜지. 안 봐도 비디오. 뻔할 뻔짜지. 그럼 뭘 그런 걸 모여가지고 논의랍니까? 아주 웃기는 주제죠. 그러니까 무슨 모여가지고 하는 게 인권 향상. 아, 인권은 무슨 자기들이 향상해. 에? 인권 향상하려면은 진짜 뭘 만들어갖고 비밀 터미네이터 조직을 만들어갖고 진짜로 싸우든가 뭐 그러든지 무슨 모여갖고 그런 거를 주제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WCC 웃깁니다. 침례교는 그래서 WCC 안 들어가요. NCC 안 들어갑니다. 참 이상해요. 거기는 무슨 기독교 복음하고 막스주의하고 섞어가지고는 아주 이상한 사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참된 선교는 무슨 환경 개선, 뭐 인권 향상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바울처럼 언제나 설교와 가르침, 이거죠. 참된 선교의 핵심은 설교와 가르침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면요, 지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인권도 향상돼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법만 바꾼다고 됩니까? 법을 우리나라도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덕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성 뭐 방지법 만들어 놨잖아요. 성 뭐 거래 방지법인가 뭔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확 누르면 풍선 효과, 이쪽은 죽고 저쪽에 확 또 일어나. 그러니까 공창제도를 없애가지고 싹 없애버리니까 청량리 588 종로 3가 다 없애버렸더니 종삼, 저는 학교를 그 근처 다녀가지고 그 종삼이라는 데를 압니다. 종로 3가 그 길 뒤 가면은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녀도 오빠 놀다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저기 오빠요. 거기가 이제 종로 3가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려 놓으니까는 이상하게 박카스 아줌마가 거기 싹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왔는지 교회 근처에는 온통 하여간 그 쓰레기만 그냥 잔뜩 있잖아요. 사진. 예? 사진에 가지고 다 뿌리고. 그러니까 주택가로 들어가고 아주 오히려 단속도 어려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의 조상 유다도 어디가 갖고 바람 폈다는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 그거 참 원죄와 같은 것을 그냥 현실이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지, 그걸 누른다고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다 법이 아니에요. 현실성이 있어야지. 실효성, 타당하다. 아 그러면 성매수하는 게, 매매하는 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는 자는 죽인다. 그래 놓는다고 없어지냐고요. 술은 인간의 적, 담배는 인간의 적.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사형, 담배 피는 사람은 일족을 멸하자. 그러면 없어지나요? 예. 오히려 술값 올라가고 담배값 올라가죠. 담배 한 갑에 1억. 술 한 병에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지하에서 퍼지게 되는 것이지, 그건 인간의 본성에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 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 이거죠. 뭘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도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냐, 법을 바꾼다 해서 좋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문제죠. 제도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놔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나쁘면 그 제도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이나 제도 이런 것보다도 인간이 바뀌고, 저는 북한도 김정은이가 예수 탁 믿고 변화되면 그건 뭐 싹 바뀔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 하나가 나 회개하고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진동하고 불 받고 이러면 그건 뭐 싹 바뀔 줄로 믿어요. 거기 무슨 법을 뭐 아무리 엄청 바꾸고 소용없어요. 소용없고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와 법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선교한 것이 뭐 WCC 스타일의 선교가 아니고요, 바울의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걸 가르치고 강조했던 그런 선교였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종로 지나가서 거기 가서 놀았냐? 안 놀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바울은 이 바울의 사역이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됐고 이방 종교의 세력이 크게 꺾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술의 세력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마술. 아 저는 가끔 이제 주일 설교 마치면 집에 가서 잠깐 텔레비도 보는데 요새는 이 한국 텔레비가요 마술 그거 엄청나게 막 홍보합니다. 마술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어떻게 카드가 금방 남의 신발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눈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거 신기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요, 결국은 눈속임이고, 결국은 눈속임을 지나게 되면 그게 이제 귀신 장난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몸 붕붕 띄우고 이런 거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몰고 다니면서 귀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눈속임하거나 이런 건데, 요거 이제 어떻게 배우냐? 책 보고 배우는 거죠. 책 보고 배우니까 마술책이 있고, 그 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특허도 내요. 요 마술은 내 거다. 이래 특허도 내고, 그래서 그거 사용하면 또 사용료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마술책이 은 5만, 수천만 원, 오늘 돈으로 그런 그 마술책을 사람들이 갖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마술을 행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바위꾼 있잖아요. 남산에서 이거 막 해놓고. 이 야바위 절대 못 이깁니다. 여기 마술이기 때문에, 보고 어떻게 바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뭐 종재기 세 개 가지고 거기 바둑알 하나 넣어갖고, 아싸싸싸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돈 가라. 이거 아니에요? 절대 못 따요, 그거. 나 그거 해가지고 딴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 마술, 그거 속임수, 그게 심해지면 결국은 블랙 매직, 블랙 매직으로, 화이트 매직은 그래도 뭐 사람 재미나게 하는 이런 정도에 머무르지만, 블랙 매직으로 가면 그건 귀신 악령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복음을 딱 듣고 회개하고 나더니 아이쿠 이거 악한 거구나 하고 알아가지고는 다 갔다가 불 지르는 데 갖다 두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얼마나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대인들도 막 적대하고, 은장색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적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 배후에는 모두 다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 귀신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성도들은 딱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령들과 대항해서 기도로 싸워라, 이걸 많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반대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런 반대가 없고 세상 사람들도 다 좋다 재밌다 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도 받고 욕설도 듣게 되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희한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욕먹어요. 욕먹습니다. 막 욕을 많이 해요. 저는 한 번은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내 제자가 내 욕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온 걸 모르고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다 들었어요. 막 저 새끼가 와갖고 칼빈 가르치고 이상한 걸 가르친다 막 욕을 하고, 제자죠, 아주 새까만 제자죠. 근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 듣고 밥 다 먹었냐 하고 밥값 주고 나왔죠. 밥값 주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교수 된다를 교수 되라 그랬어요. 다 시켜줬죠. 근데 그 사람이 욕을 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아, 내가 믿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더 확실히 들어가더라고요. 희한해요. 신학교에서도 가짜 복음을 전하면 인기가 있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잖은 사람도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욕을 먹으면서, 아하,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러니까 욕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욕해줘서 고맙다고 그냥 밥값 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이런 마술사들도 있고 이방 종교, 아데미 종교도 있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율법주의자, 리걸리스트.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복음의 반대 세력이지만 귀신들은 율법주의도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법 있게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폐지됐어요. 그리고 시민법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건 타당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십계명.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법 있게 써야 된단 말이죠. 십계명의 목적대로 써야 돼요. 십계명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인간이 죄가 뭔가 알고 싶으면 십계명을 딱 보면 돼요. 둘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아, 내가 죄인 맞구나. 그럼 나는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아, 내가 예수 믿어야 용서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기능이 두 번째 기능. 그리고 십계명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십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것을 칼빈 선생은 율법의 제3용도라고 말했어요. 이 율법의 제3용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것은 율법을 본래 목적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상은 율법주의라고 하죠. 리걸리즘, 율법주의. 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은 갖다 버려도 된다, 이것은 엔티노미안이즘, 엔티노미안이즘,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폐기론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근본적으로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 너무나 커가지고는 뭐 유명하다는 부흥사는 전부 세대주의 종말론 떠들고 다녀가지고 책이라는 책은 맨 그런 것만 쓰고 이래가지고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너무 많아져서 율법 폐기론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패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에베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경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이단자들은 제자들을 살금살금 끌어들여 와가지고 살금살금 공짜 공부하는데 갈래? 공짜, 예,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 이단의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들어와서 헌신하고 또 다 이렇게 물질도 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지 왜 공짜입니까? 공짜. 그러니까 우리 조경식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요약하면 다섯 글자, 공짜는 없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짜는 없다. 공짜다. 뭐 하면서 끌고 가는 거 전부 이단입니다. 가지 마세요. 또 뭐 아 저희 가면 신령한 스타가 있다. 신령한 스타. 예. 가지 마세요. 난 그런 스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신령한 스타. 그 스타는 정말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스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좀 더 공부를 하고 해야 될 스타인 것이에요. 신령한 것을 너무 이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제자들을 살살 끌어들여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장로들이여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초대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도시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칭찬도 하시지만 중요한 큰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을 보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도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성이 있다는 걸 칭찬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큰 책망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거짓된 교리로 공격을 했어요. 거짓된 교리로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처음 열정을 빼앗아갔습니다. 사탄의 제1차 전략은 실패를 했어도 2차 전략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결국 진리성은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남아있지 않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정통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뜨겁게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자체에 대한 개론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